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그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 교회 차는 토요타 알파드라는 차입니다. 혹시 토요타 알파드라고 처음 듣는 분들 많죠? 여자분들은 아마 제 생각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차가 토요타 알파드다 이렇게 들었죠? 이제 가면 길거리 가면 자꾸 보일 겁니다. 아, 저게 토요타 알파드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 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토요타 알파드라는 차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토요타 알파드가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많더라고요. 토요타 알파드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흔한 차구나. 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입니다. 그죠? 예. 모르면 아무리 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관심을 안 가지면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 우리 신앙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인의 마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관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셔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가고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게 정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골프를 치러 가야 되나. 뭐 쉽죠. 그죠? 예? 돼지고기를 사야 되나 소고기를 사야 되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건 뭐 아주 쉬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인생이 이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죠? 인생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문제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이건가 저건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예, 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나님이 음성을 불러줘서 A다 B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뭐 가는데 뭐 음성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치다 주일날 갔더니 다리가 뿐들어졌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특별한 케이스의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요새 이제 그 운동 건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뱀 잡아먹고 그죠? 무슨 노루피 먹고 그럼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거 먹어도 광이다. 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그러면 모르죠. 그죠? 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그냥 뚝 해도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됩니다. 배워가셔야 됩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각 이렇게 잘 알아듣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런 시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준비들이 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지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갑자기 뭔가 뚝딱 할 거다. 예, 그건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루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며 성경 공부는 어렵다, 숙제가 많다, 뭐 이런 유머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이제 지난번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누가복음 할 때는 양도 좀 많았고 그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사도행전 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텔레비 볼 만큼 보셨잖아요, 이제. 예, 보셨고 또 밤에 뭐 하시겠어요, 그죠? 예,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싶어요, 그래놓고 성경은 전혀 모르고 성경을 배우고 싶지 않고, 예, 그거는 모순이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죠? 예, 특별히 우리가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아, 이게 내 거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는 실제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이제 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저를 안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 또 마찬가지는 또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예, 바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면 어쩌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국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만을 어떤 면에서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 그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주교의 중간에 빼면 주문이 되잖아요. 아, 그래야 주문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중얼중얼 하면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런 거죠. 무서우면 주기도문 외우고 뭐, 그 밤에 길거리 갈 때 귀신 나올 것 같으면 주기도문 외우라.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주기도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바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그 뜻을 의미하면서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신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정말 사랑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공기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 성경만 보면 돼. 여러분, 그러면 곧 죽습니다. 그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또 우리가,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영적이다. 그러면 너무 세상 것과는 구분된 것, 그것을 구하는 건 뭔가, 신앙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예.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빵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도 없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사실은 참 이게 그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정신이 뭐 육체를 지배한다. 그거는 육체가 안 망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극단적으로 막 힘들어지면 우리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 영혼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너무 힘들면 영적인 것도 또 정신적인 것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용할 양식들,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걸 주셨구나. 예. 그래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 그 일용할이다라는 말은 이게 에피우시아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 그래서 에피라는 말과 우시아스라는 두 말이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 에피라는 건 포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데 이 우시아스라는 뜻이 저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존재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오늘 지금 오고 있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살면서 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니드와 원트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니드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원트. 예, 예. 이 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자꾸 구하면서 그렇죠? 이 원트. 그렇죠? 우리의 욕구를 확장시키는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자꾸만 늘려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가? 정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예. 잘못 우리가 이 원투만 자꾸 키워가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투인가 니드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니드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 저 사람한테는 그게 원투지만 이 사람한테는 니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중에 이 치과 의사들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편했어요. 아니, 조그만 것들이 무슨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너희들 왜 마사지 받으러 다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직업병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 조그만데 그 쳐다보면서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풀어주면 그 다음 주에 일을 못 한대요. 그 보니까는 직업병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치과 의사들이 불쌍해요. 이래 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아 너희들은 마사지를 가는 게 원트가 아니고 니드구나. 아 그렇게 인정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영국에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93년쯤 됐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니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투를 이 사람들은 다 니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르더라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보면 좀 다르죠. 그죠? 다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 사람마다 그 니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필요와 원트를 생각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누구나는 검소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검소해야 된다.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그 인도에 살아가실 때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100루피 짜리를 입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강론을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부자 인도의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참 수녀님 전 부끄럽습니다. 저는 10,000루피 짜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나처럼 100루피짜리를 입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10,000루피는 입지 마라. 예. 우리가 10,000루피짜리, 10,000불짜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해서 10,000불짜리 입을 옷을 입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10,000불짜리 옷을 입을 수 있어도 우리는 5,000불로 줄여야 되고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소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쪼개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검소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 검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 할 수 있는 것. 집에 쌓아둔 것 좀 다 갖다 살베이션 아미나 호스피스에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쓴 옷, 가구 뭐 어떤 면에서 전자제품 다 털어가지고 다 갖다 주십시오. 안 씁니다. 그죠? 뭐 그냥 막 쌓아놓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못 쓰면 다 못 쓰는 쓰레기 될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 쓰레기차 불러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나눔이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 쓰는 거 그거 그냥 괜히 쌓아놓지 말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전략하는 겁니다. 물도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예. 전기도 끄려고 애를 쓰고. 이게 무슨 뭐 돈을 아끼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검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검소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검략하고 전략해야 된다.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필요를 누리는 것만큼 감사는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차도 뭐 3000cc가 필요해. 집도 뭐 50평이 필요해. 그죠? 휴가도 외국으로 가야 돼. 뭐 명품 가방도 필요해. 뭐 외식도 뭘 어디서는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우리가 니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니드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가 늘어나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피로가 안 채워지니까 불만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예. 자,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육선이 가득한데, 고기가 가득한데 다툽니까? 예. 원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원트. 내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 이 니드가 되는 순간. 그죠? 그런 순간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검소해야 되고, 니드를 누리면 감사가 준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과 34절을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이 날을 잘 보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경향들이냐면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을 못 사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은 그죠? 우리가 어제 준비한 그날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1년 전에 준비한 그날일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됐는데 우리는 또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을 잊어먹는 것입니다. 예. 여기 앉아서도 그죠? 여러 생각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예.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이,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네, 많이 느껴요. 그죠? 요새는 일주일이 정말 날아가요. 그 왜 그런가.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이 저한테는 한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일 지나면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근데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되면 주일 같아. 아, 설교가 막 생각하면서 주일 그때부터는 모든 포커스가 주일날 설교가 막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3일 지나고 나면 목, 금, 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땡겨가지고 목금토는 없고 그냥 주일만 있으니까 한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그냥 슉슉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날 내가 준비한 어제 준비한 한 달 전에 준비한 1년 전에 준비한 그날이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또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이 기도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꼭 어떤 것 같으냐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그 용서한 거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헬라어에서 좀 독특한 그런 문법적 표현입니다. 이건 헬라어에서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이런 말인데 이걸 좀 길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용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해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관계. 그렇죠? 여러분 관계.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용서가 없이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한 사람하고 틀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갑돌이하고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돌이 와이프도 저 틀어지는 것이고 갑돌이 아들도 꼴보기 싫은 것이고 근데 갑돌이 친구도 말하는 게 싫은 것이고 갑돌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만 쳐다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통 한 사람하고 틀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금주에 제가 읽은 시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씨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고로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우리 모두는 다 그늘이 있습니다. 예,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어두움과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저도 그렇고. 그렇죠? 예, 모두가 우리는 다 그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그늘이 내가 있는 내가 그늘이 있는 나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 그늘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 여러분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용서가 없이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예, 마음의 천국.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예, 마음의 천국이죠.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누리는 이 사랑의 나라. 사랑의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사랑하는 그런 그 가정이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관계들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서로 볼 때마다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천국.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사랑, 저 영원한 그 생명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시작이 어디냐? 용서입니다. 용서.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왜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하라고 그럴까요? 왜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너를 위해서일까요? 예.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일반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예.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일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가 얼만큼이나 되는 돈이냐면요. 16만 연어치의 임금이에요. 16만 원어치의 임금.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복잡해가지고 못 외웠는데. 제가 얼마냐면, 5,840만 일만큼의 임금이에요.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제 100달란트 아니고 100, 대나리언이에요. 그죠? 백, 대나리언. 백다리언은 백일치 임금이에요. 백일치 임금하고 16만년어치 임금. 예.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16만년어치의 임금을 이렇게 빚진 사람이 와서 임금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백다리언. 그러니까 백일치 임금을 자기한테 빌려간 친구를 보고 왜 안 갚어? 그래놓고 끌고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임금이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간다. 예.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감옥 속에 사는 것이죠. 예.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 원수 볼 때마다 괴롭고,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미움과 정죄와 비난과 그냥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마음. 그게 지옥의 마음이죠.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옥으로 간다. 지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끝없이 계속 용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작이 바로 용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예.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나중에 주보를 꼭 보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공사 중.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불편을 끼치는 지금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며 사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서로에게 미안하고 서로에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용납받고 용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